남조선 MBC 방송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이 17일 인천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터무니없는 정복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괴뢰여당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남조선의 경향신문이 19일 박근혜 정권은 북방 한계선 서동 피운 것부터 사과하라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